아마 널 생각하는 건가 봐 멈춰서서 굳이 한숨을 그리 길게 쉬지 않고도 이제 날 것 같아 네가 겪은 걸 내가 변하는 동안 그 큰 아픔을 숨기며 혼자 울었을 그렇게 떠나 그 뒷모습으로 사는 나 햇살 가득한 날 우연히 쏟아지던 너의 소식 같은 슬픈 비 이미 버려져버린 이별의 햇빛마저 적셔버린 그날의 우리 마지막 눈물 우리 저 하늘을 날아도 멀리 fly high high 다시 시작해 안녕하세요란 말부터 간절했던 시절 그대로 가 잘못된 이별을 막아야만 해 그 시간을 지워 날 떠난 그 하루를 아마 널 생각하는 건가 봐 멈춰서서 긴 시간을 보내도 어딘지 모를 넘나간 내 모습에 헛웃음 짓는 것 햇살 가득한 날 우연히 쏟아지던 너의 소식 같던 슬픈 비 이제 내칠 수가 없다며 햇빛마저 적셔버린 그날의 우리 마지막 눈물 떠난 주말은 그 기억들을 갖춰 그댄 행복만 하기 우리 했던 그날의 기도들이 가득 차 있을 저 구름 위로 우리 둘이서 저 하늘을 날아도 멀리 fly high high 다시 시작해 안녕하세요란 말부터 떠난 그 하루를